자, 이번에 모실 분은 리플 달아주세요. 김재동 씨 모시겠습니다. 자, 이 관객분들의 환호성에 예. 뭔가 보답이라도 좀 하시죠. 아, 고맙죠. 늘 그 뭐 단 보답이 있겠습니까? 예. 예. 저 얼마 전에 김재동 씨가 친구분하고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분이 이제 김재동 씨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재동 씨가 이제 그걸 친구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무슨 말인지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심한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잘 해결은 되셨습니까? 아, 예, 예. 예. 그 친구가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고 나더니만 연락이 없다. 왜 그러느냐? 텔레비전에 나오면서부터 연락이 끊겼다? 너 뜨고 나서 변했다. 너 뜨고 나서 변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예. 그 친구도 저한테 전화 온 게 텔레비전 나오고 처음 온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반이었는데, TV에 나오고 나서 처음 전화가 가지고 너 뜨고 나서 변했다는 게 뭔 말인지가 할 수가 있어야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난 결혼해서 지가 애 있는 것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 그래서 그렇게 속상해하셨구나. 전화 통화할 때 처음에는 거의 알아들을 정도로 사투리를 쓰시다가 흥분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솔직히 김재동 씨가 굉장히 극한 상황인데 옆에서 네. 뭐 못 보셨겠지만 혼자 굉장히 킥킥거리고 네, 웃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들었어요. 굉장히 섭섭했어요. 계속 웃으시니까 하여튼 이 막 이렇게 이 끝까지 딱 받아서 이게 오면 아 거의 막 신 내리는 것 같이 사투리가. 그러니까 막 작두 위에서 사투리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작두 위에서 막 작두를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정재가 수금포 가나가 여기 울러매고 너 산만디를 전자가 빡시게 뛰어올라가 볼래? 이런 거는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예. 리플 해주세요. 리플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네. 오늘도 역시 그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네. 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홍지은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7월 29일에 군대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그 친구가 김치를 못 먹어요. 군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들리는 풍문에 군대를 가면 남김없이 모두 먹어야 한다는데 벌써부터 그 친구는 군대 가서 날마다 김치를 먹어야 할 생각에 치를 떱니다. 그러니 꼭 도움 주시길. 아, 그 친구 김치볶음과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김치는 먹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번 주에 나온 얘기처럼 공부는 좋은데 시험은 싫다 이런 거죠.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네. 너무 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일단 좀 아 그럴까요? 네, 읽어드리죠. 김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합시다. 좀 김치를 싫어할 수도 있지. 좀 업시켜서 그럼요. 네. 자 네. 사투리 안 쓸 수도 있지 뭐 그죠? 네, 그래서 그래. 노싱크 서재민이라는 분이 굉장히 진지한 리플을 뭐라고 한 시간 반 동안 생각해봤습니다. 오. 삼키세요. 이렇게. 아, 이 사람 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어, 이거? 재밌어, 재밌어. 이분이 아니 이분이 실제로 한 시간 만을 생각해 본 것 같아. 너무 진지하게 고민한 거야. 아, 이 사람 왜 여태까지 김치를 못 먹는다는데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생각하다가 결론이 나왔어. 삼키세요. 이렇게. 사람 진지한 사람이네. 네. 이 부분 멋있는 사람이네. 네. 아, 다음은 네. 겸둥이 제동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인터넷 용어잖아요. 이것도 겸둥이. 예. 겸둥이. 아까 박정현 씨도 뭐 예. 겸둥. 뭐 귀염둥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근데 아마 그냥 검자를 썼는데 오타가 나는 것 같아서 모를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부가 내야죠. 아마 오탈 거예요. 아유 이런 겸둥이 같은 이라고. 네, 그래. 아유 갑시다. 자, 예. 겸둥이 제동 씨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댓글 네. 달았습니다. 군대에 가서 처음 식사 시간에 같이 들어온 동기분들 중에 동기 중에서 김치를 아주 잘 먹는 사람을 잘 봐놨다가 그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와 많이 친해진 뒤에 예. 식사를 언제나 옆에서 붙어서 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김치를 먹으라고 하세요. 그 친구는 자기가 김치 잘 먹는 줄 알고 안 먹고 주는 친구에게 감동을 할 것이고 님도 김치 안 먹어서 좋고 두 분의 우정은 영원할 겁니다. 야, 아주 구체적인 그 구체적으로 말이죠. 상황까지 제시해가면서 조언해 이분. 예. 설명해 주셨네요. 네, 다음은 네. 딸기 우유라는 분이. 예. 딸기 우유. 아, 밥을 타자마자 뜨거운 밥 밑에 김치를 쫙 깐 후에 다른 반찬을 먼저 먹고 나서 익은 김치를 들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나오면 그만큼 먹고 쭉 김치를 깔아놓은 다음에 볶은 김치를 먹는 거지. 밥에 그 열로 김치를 익혀 먹어라. 쫙 밑에 익은 건 먹는 데니까. 그렇죠? 저는 또 김치하고 두부 이런 것밖에 안 먹거든요. 육식 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 맞아요. 김재동 씨가 네. 육식을 안 좋아하고 김치하고 뭐 된장 이런 것만 좋아요. 예. 예. 전 육식은 잘 못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정말로 고기 자체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워낙 안 먹으니까 고기를 이렇게 갈아서 국에 넣었어요. 가만 있어요. 이 사람이나 당신이나 다를 게 없네. 그냥 생각해보니까 예. 당신은 고기를 안 먹는 것뿐이고 이 사람은 김치를 안 먹는 것뿐이네. 아유, 고기하고 김치는 다르죠. 예. 저는 왜 고기를 못 먹었냐면 촌에 예. 있을 때 그 농촌에서 있을 때 돼지를 저희 집에서 80마리를 키웠고 그리고 그 개고기나 그 소를 도살하고 이런 장면을 너무 가까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보면은 고기가... 그걸 잘 못 먹겠더라고요. 특히 아침 밥상에 올라온 닭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닭장에서 내가 모이를 주면서 이렇게 눈을 맞추고 병아리 시절부터 내가 구구구구해서 날 믿고 살아다니던 그 또랑또랑한 눈망울의 닭이 네. 어느 날 아침에 밥상 위에 이렇게 있으면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 개를? 근데 저도 그 닭을 길러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네. 때. 못 먹어요. 닭. 병아리 왜 어렸을 때는 학교 앞에서 100원이면 병아리 한 마리씩 사거든요. 하여튼 그걸 샀어요. 병아리를. 예, 예. 사서 길렀는데 대부분 그게 좀 병든 병아리에서 죽는데 닭이 될 때까지 자란 거예요. 아, 그런 경우 드문데. 네. 제가 3마리를 샀는데 3마리가 다 성장을 했어요. 저희 집이 세탁소를 했는데 기를 데가 없으니까 세탁소 안에서 그걸 길렀는데 그게 다 닭이 돼버렸구나. 닭이 돼버리고 아버지가 항상 그 닭을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가니까 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닭을 닭집에다가 의뢰를 해서 닭을 잡아달라. 우리가 못 잡으니까. 그래서 식탁 위에 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주징지 키운 닭을. 그래서 제가 진짜 막 울면서 먹었죠. 그 어린 마음에 그게 굉장히 슬픈데 입에다 두니까 맛있어. 그 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맛있네. 그래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걸 막 닭다리를 뜯으면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네, 이름도 있었거든요. 뭐 샛별이 뭐 있었는데. 아 이름 있는 샛별인가? 그러면서 먹고. 그 다음 리플이 분, 네. 네. 기회다. 네. 기회다. 네. 아이디가 기회다. 라는 분. 내가 살아봐서 하는 얘기인데 주부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하는 얘기인데 남자는 자고로 뭐든 잘 먹어야 됩니다. 남자 반찬 투정 그거 못 봐줍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헤어지세요. 이야 무섭다. 헤어지세요. 네. 내 꼴 납니다. 우리 남편 김장 때마다 가출합니다. 여자 인생 한 방에 꼬이는 겁니다. 김치 안 먹으면 무슨 반찬을 맨날 해야 됩니까? 인생 꿀꿀해집니다. 어, 이분 작가 아닙니까 혹시? 아 꿀꿀 이런다는 천불 이런다는 말이죠. 인생 꿀꿀해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군 입대를 핑계로 찢어지세요. 인생 대역전 뭐 있습니까? 헤어지는 게 인생 대역전입니다. 이렇게 기회다. 야. 헤어질 제로의 찬스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예 마지막입니다. 아이디가 이번 아이디는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간첩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거예요. 끝단 생각하지 말고 나 잡아서 휴가 갈 생각이나 하시라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깔끔하게. 김치를 못 먹는다. 아 근데 뭐 걱정이다. 그냥 딴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일단 가고. 예.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다 해결이 되고 오늘 네. 그 오늘 아침 신문인가 하여튼 그 신문 읽었는데 그 대단히 그 좋은 징조로 보이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예. 병이 있어서 군대를 못 간다는 판정을 받으니까 수술을 해서 그 병을 고쳐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군대를 이렇게 막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피할 수 없다면 맞서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기왕 날짜 받아 놓으신 거면 네. 가서 뭐 김치 싫어하시더라도 요즘 군대 여러 가지 좋은 반찬 많으니까 네. 그거 드시면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